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 일꾼들, 청소년 과외교양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소화하신 연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잠든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의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해 토의했습니다.